안녕하세요. 쉽게 떠먹는 연극 이야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연극을 추천해드리는 방송 플레이 요거트 진행의 변정은입니다. 오늘 만날 작품은 연극 초보자라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고요. 대학로에서 롱런하고 있는 유명 로맨틱 코미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첫 방송이니까요. 이 작품 썸남 썸녀든 커플이든 또는 20, 30대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옥탑방 고양이입니다. 지옥고, 지하,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 청년들의 주거 문제, 특히 주거 빈곤 문제를 다룰 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옥탑방이라고 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로맨틱하게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인이 된 정다빈 씨가 출연했던 옥탑방 고양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작품 제가 고3 시절 2003년도에 방영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 건 2010년부터 정다빈 씨가 타계하고 약 3년 뒤부터네요. 본격적으로 연극 얘기를 해볼까요?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현재 대학로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틴틴 아트홀, 대학로 시즌 아트홀. 공연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극장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티켓팅은 1시간 전부터, 입장은 15분 전부터 이뤄집니다. 지정석이니만큼 일찍 가시면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평일에는 3번, 일요일에는 4번, 토요일에는 무려 5번의 공연이 이뤄집니다. 옥탑방 고양이의 주 무대는 건물 옥상 옥탑방. 공연장에 들어가시면요, 옥탑방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좌우로는 건물 불빛을, 상단에는 별빛을 수놓은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왼쪽에는 평상, 우측에는 옥탑방이 있고요. 여기 빨래줄 따라 보이네요. 옥탑방 고양이라는 제목답게 연극은 옥탑방에 사는 고양이, 겨냥이와 뭉치가 바라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내레이션처럼 작품을 수놓고 있습니다. 옥탑방에 이사온 작가 지망생 정은. 그런데 곧이어 한 남성이 같은 집, 같은 방에 이사를 옵니다. 바로 집주인으로부터 이중계약을 당한 경민이죠. 이렇게 일처리를 해놓고 우리 집주인들 해외여행 중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던 정은과 경민은 결국 잠시 휴전을 약속하고요. 이 집은 주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멋대로지만 훈훈한 외모와 츤드레한 성격의 경민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정은, 그리고 털털한 정은의 매력에 빠지는 경민. 둘은 자존심 때문에 서로 쉽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던 가운데 술 한 잔에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애정전선은 이날 밤 이후로 조금씩 발전을 이뤄나갑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면 드라마가 아니겠죠?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릴 위기 때문에 대모차 서울을 찾았던 정은의 아버지, 또 잘 사는 집을 놔두고 이런 데서 고생하는 경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싸가지 없는 친구, 은영 같은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극으로 치닫습니다. 옥탑방에 사는 이 두 청춘, 과연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원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나보셔야겠죠? 이 옥탑방 고양이는 큰 기복이나 반전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작품에 속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작품이랄까요? 또 극 내내 웃음이 가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극 초보인 분들께도 쉽게 권해드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두 인간과 두 마리가 나옵니다. 네, 고양이죠. 이 극의 웃음을 담당하면서 수다스럽지만 일편단심 순애보를 보이는 남자 고양이 뭉치. 앙칼지고 때론 표독스럽게 보여도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상처받은 암컷 고양이 겨냥이.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두 사람보단 이 두 마리의 고양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주인공들 귀에는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이렇게만 들리지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고양이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 이 극 굉장히 심심한 극이 되었을 겁니다.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건축가의 꿈을 꾸고 있는 경민, 그리고 드라마 작가 지망생 정은. 이 두 청춘 모두 옥탑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각자 꿈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지만 곳곳에서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진 않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신만의 일을 찾고 싶은 경민. 반대로 힘겹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 정은. 평범하고 싶지 않다는 정은의 한마디. 이 말은 모든 젊은 친구들,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말이 아닐까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도. 여기서 나오는 웃음 코드 중 상당수가 동성애 코드, 그리고 원나잇 코드입니다. 이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불편하게 느낄 때가 됐죠. 옥탑방 고양이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2003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작고 또 웃음 소재에 불과한 꺼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러지 않죠. 단순히 동성애를 코미디 소재로만 쓴다든가 술 먹고 가진 한 번의 관계, 이런 분들이 예전만큼 쉽게 웃을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옥탑방 고양이가 좀 더 롱런하기 위해선 이런 점들 어떻게 바뀌어갈지 기대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요, 누구나 즐기기 좋은 작품, 또 옛 추억에 빠져보고 싶은 30대,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은 커플분들께 특히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상 플레이 요거트 1화 연극 옥탑방 고양이, 진행을 맡은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